두 눈에 빛이 전부를 믿지 않아 언제나 진실은 보이지 않는 법 내 맘속에 이는 바람이 날 이끄는 곳으로 어디든 가겠어 I'm walking in the shadow. I'm walking in the shadow. Oh, oh. I'm walking in the shadow.